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2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 조국통일 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 강의에서는 조국통일 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의 하나가 미제의 남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에 있다는 데 대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조국 통일 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의 다른 하나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 분열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한 데 있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 분열의 사회 역사적 전제로 되었다는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강의는 미제가 38도선을 북과 남을 가르는 분리선으로 만든 데 대해서와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파탄시키기 위해 책동한 데 대해서 그리고 남조선의 단독 괴뢰 정부를 조작해냄으로써 조선 반도의 분열을 고착시킨 데 대해서 끝으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 분열의 전제로 됐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 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 분열 정책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 분열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38도선을 분리선으로 만들었다는 데 대해 보겠습니다. 미제는 조선이 국제 공약에 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발전을 보장받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포악한 점령제도를 수립했습니다. 미제의 민족분열책동은 맥아더 포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선의 북위 38도선 이남과 동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함,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이것은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에 발포한 포고문의 구절입니다. 이는 조선 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한 일제의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즈의 포군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미군이 해방된 조선 땅에 기어들어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로서의 오만하고 행포한 명령, 위협과 공갈로 일관된 포거령을 른발하며 악독한 군정을 실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미군 정군 기자로 있던 마크 게인이 쓴 일본 일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군은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점령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이 항복 조건에 복종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다. 우리는 상륙 첫날부터 조선의 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실토했습니다. 미제는 일제 시기에 조선 총독부의 간판을 미군정, 군정청을 말합니다. 미군정으로 바꿔달고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미 군정에 첫째가는 과제의 하나는 38도선을 북과 남을 완전히 갈라놓는 분리선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미제는 패망한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 분담을 위한 림시선으로 설정된 38도선을 계기로 교통운수 최신의 룡계는 물론 접촉과 레양마저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한 지맥으로 이따 있는 강토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 지맥으로 이따와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루아침에 두동강이 나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제가 우리 민족 자신의 손에 의한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파탄시키기 위해 피눈이 돼서 날뛴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선을 저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 군정의 하살은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에 돌려졌습니다. 일제 패망 후 북조선만이 아니라 남조선 각지에는 인민들의 창의에 의해서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기가 죽어 머리를 쳐들려면 못했고 건국의 요리로 충만된 인민들은 자기들의 우사에 따라 도, 시, 군들의 인민위원회들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인민위원회들이 가는 길이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했습니다. 그러자 미제는 저들의 지배정책 실현에 첫째가는 장애물인 인민위원회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했습니다. 미제의 광란 쪽 탄압을 해서 남조선의 7개도 12개 시 131개의 군들에 조직됐던 인민위원회들이 강제로 해산되는 참상이 빚어졌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조선인민 자신이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말살하기 위한 조선분열 책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신탁 통치안이 배격되고 조선을 독립국가로 부흥시킬 것을 예견해서 우리나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협의하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적 자주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소, 미, 용, 중 네 개국이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후견을 실시할 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뒤에 돌아앉아 후견에 관한 개념을 신탁통치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남조선 반동들로 하여금 반탁운동을 벌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외상회의 결정을 이행을 위해 진행되는 소미 공동위원회 사업의 인위적인 난관들을 조성하던 미제는 마침내 그것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제가 유엔의 간판을 도행해서 서둘러 단독 괴뢰 정부를 조작해내서 조선 반도의 분열을 고착시킨 데 대해 보겠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군종을 실시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애국 세력을 탄압하는 것과 함께 유엔의 간판을 도행해서 서둘러 단독 괴뢰 정부를 조작해내므로써 조선 반도의 분열을 고착시켰습니다. 원래 분할해서 통치하는 것은 다른 민족의 자수성을 짓밟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의 상투적 수법의 하나입니다. 당시 북조선에는 광범한 인민들의 창의에 의해 도처에서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제반민주개혁이 실시돼서 각계각층 민주력량이 새 조국 건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진보적인 민주세력이 반동적인 친일, 친미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의 혁명적 민주기지 건설의 성과적 추진과 남조선에서의 진보적 민주력량, 반미 세력의 급속한 확대에 당황한 미제는 남조선에만이라도 친미 단독 정부를 세워 앞으로 좋은 조선 지배 실현의 발판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1946년 초여름에 조선을 돌아본 대통령 배상 문제 담당 특사가 트루먼에게 제출한 조선 정세에 관한 교훈의 결론 및 공고라는 비밀 보고서에는 조선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걸려있는 리념상의 싸움터이다. 다시 말해서 패망한 봉건주의의 도전에서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서 나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강하게 될 것인가를 시험하는 장소로 된다고 생각한다 고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트루먼에 의해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이로부터 미제는 1948년 5월 북과 남의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반대 배경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를 강행해서 조들의 괴뢰 정부를 조작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량단과 민족 분열의 가슴 아픈 비극사는 이처럼 미제에 의해서 시작됐고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마지막으로 조선의 국토 량단과 민족 분열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 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 그 존재를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원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 통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분열이요 통일이요 하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열강들이 조선 문제를 동서 간의 대립관계에 기초하여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 분열의 존재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전후 초리를 위한 국제회의들에서 조선 문제가 상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후 초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걸치는 의료낙국들의 회의들에서는 파시오 도이칠란드와 이탈리아, 일본 제국주의 및 구동맹국들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구들이 강점한 식민지 문제들이 중요한 우제의 하나로 토의됐습니다. 워싱턴 회담으로부터 까이라 회담과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들에서 미제가 조선 문제를 들고 나와 저들의 지배야망 실현을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게 된 구실은 바로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과 관련됩니다. 역사적으로 대륙 침략을 꿈꿔온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대륙에 촛발을 붙일 수 있는 더없이 이상적인 교두보였습니다. 하기에 미제는 일찍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었더라면 미제가 아무리 지배 야망에 들떠 있었어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국제회의들에서 공식적으로 조선 문제를 꺼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고 조선의 지역분담 대책안이라는 걸 만들 구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는 저들의 패망이 학정적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패배자의 고배를 마시면서도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막고 미제가 조선을 강점하도록 하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외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토와 우리 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가 산생되게 된 역사적 근원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민족 분열 정책에 있고 구 사회 역사적 존재는 다름 아닌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